이 시간에는 놀이뷰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자나깨나 원수님 생각. 오셨던 길 동이 틀 때 또 오시면 인민 위해 바치시는 근정코 만간에 갈수록 가슴 속는 고마운 생각 갈수록 도잘못이 불타는 생각 안녕만을 바라는 마음 자나깨나 원수인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졸리라도 말리라도. 계속해서 들으실 노래는 인정의 세계. 어쩌면 그리도 지가 정으로 따뜻한 미소, 어쩌면 그리도 뜨거우실까 사랑에 불타는 심장. 모르게 끌리었네 불같은 인중미에. 사유틀에 오보이 그 꿈소리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원수님 곁에는 인민이 있습니다. 뜹니다. 이상으로 노래 몇 곡을 보내드렸습니다.